잊혀져만 가는 우리 기억처럼 하얀 안개 속에 서 있죠. 내 눈앞에 흐려져만 가는 밝게 웃던 그대 모습이 잊혀질까봐 겁이 나. 눈을 감아도 그대가 보이네요. 그리워하는 이 맘 그댄 아나요. 안갯길 넘어 그대가 날 찾고 있다면 달빛이 그린 저 길을 따라와 줄래요. 우리 다시 봄날의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지워질까봐 겁이 나. 눈을 감아도 그대가 보이네요. 그리워하는 이 맘 그댄 아나요. 안갯길 넘어 그대가 날 찾고 있다면 달빛이 우리 기억.